이은우 작가는 사진, 영상, 회화, 조각, 퍼포먼스를 넘나들며 경계 없는 예술의 지형을 탐험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규정하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라는 학문적 질문은 그의 작업 전반을 관통하며 이는 재료의 물성을 집요하게 탐구하여 표현의 가능성을 확장하려는 시도로 이어집니다. 작가는 독일에 거주하던 시기에 인화된 풍경이나 인물 사진 위에 용해제를 뿌려 사진 같은 회화, 회화 같은 사진을 제작하며 재료와 매체 간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프라탈 시리즈는 아크릴 물감을 층층이 쌓고 그 표면을 조각하듯 깎아낸 뒤 드러나는 화려한 문양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작품명인 프라탈은 확대하거나 축소해도 전체와 유사한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자기 유사성을 지닌 구조를 의미합니다. 표면의 기하학적 패턴은 인위적으로 보이지만 실은 동식물의 세포 구조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형상들입니다. 또한 이번 전시에서 처음 선보이는 플럭스 시리즈는 이성과 계산이 아닌 작가의 감각과 직관에 의해 탄생합니다. 빠르게 굳는 재료의 특성은 작가의 통제를 벗어나며 그 속에서 작품은 스스로의 형상을 찾아갑니다. 이를 통해 새로움을 창조, 통제하고자 하는 인위적 욕망과 재료 본연의 성질 사이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대립관계가 시각적으로 드러납니다. 이처럼 이은우는 문명과 자연, 입체와 평면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자신만의 조형 언어를 구축합니다. 그의 작업은 절대적인 가치나 개념이 존재하지 않음을, 모든 것은 흐르고 변하며 경계는 허상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